종소리가 울던 날에 너울이 물드는 마을을 떠나간 그 사람 눈동자에 슬픈 빛을 띄우고 먼 하늘 바라보면서 약속도 없이 저정설이 떠오르도 사랑을 남기고 쓸쓸히 떠나간 그 사람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외로운 비둘기 혼자 눈물을 짓네. 저정설이 떠오르도 사랑을 남기고 쓸쓸히 떠나간 그 사람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외로운 비둘기 혼자 눈물을 짓네.